추워. 그냥 커피 마시거나 맥주 마시거나 얘기 많이 해요. 사우나도 자주 가죠. 사우나가 이제 그 있잖아요, 노천탕이라고 해야 되나? 노천탕 가면 좀 더 아 이게 뭔가 약간 좀 이상한, 서로에 집중할 수 있는. 아 왜? 단어 선택이 잘못했네. 아, 온 거야?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. 이런 말 해본 적 없지만 내 목숨만큼 널 사랑해. 모자 쓰고 왔네. 네. 이렇게 하면 그림자 자서 연예인이라 무슨 얘기 나오는데? 연예인이라 가지고. 아, 진짜? 일본 잘 갔다 왔어? 응? 하, 진짜 장난 아니었어. 일본 진짜 작업하고 앨범 만들고. 아 가서도 했어? 거기서밖에 할 시간이 없어. 그리고 한국 오면 또 뭐 막 행사 있고 뭐 있어가지고 일본에 있을 때 끝난 다음에 호텔에서 거기서 해야 돼. 그래갖고 1년 동안 쉬어가지고 바로 내야 되는데 또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는 지금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자꾸 가르치는 거. 만들어줄까 하나? 네? 어 형 해줘요 형. 형 그거 잘하잖아요. 그 나는 원래 거짓말 그거 잘 몰라.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. 하염없이 기다렸는데. 새벽 4시 나한테 왜 문자했어? 어? 내가 언제 했었어요 그거? 취해서 문자한 거야? 아 난 취하면 남자한테 문자 절대 안 해. 그 시간에 아 그치. 지코 생각하면 어쨌든 막 힙합하고 막 이러니까 되게 막 재밌게 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 되게 소녀처럼 놀거든요. 그러니까 사우나 가고 마사지 받고 커피 마시고. 어 언제 끝나? 촬영 언제까지? 나는 원래 구정아 너 뭐 시킬래? 아 이 형이 굉장히 뜨거운 걸 마시는 줄 알고 이러면서 뭔가 이런 되게 호호 얘기를 해. 호호 불고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차가워. 너무 차가운 게? 안녕! 너무 차가운 게? 안녕! 차가운 게? 안녕! 에어블릭은 다 샀어? 이제 일본 가면 진짜 싼데. 그래서 두 개 샀는데 이제 안 먹으려고요. 몇 개야 총? 너무 많아졌어 이제. 많아졌네. 너무 많아졌어. 오 얘가 맞네. 앤디 월. 우리가 앤디 월. 고질라. 네, 고질라 얘 이렇게. 진규 형이. 형이 준 거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많다 이제. 되게 아무렇지 않게 아니 뭐 장난감 있어요. 그럼 이게 곰돌이 장난감 큰 거 그거 사려고 해서 아 그럼 뭐 얼마나 사주겠지 라고 알아봤는데 그것도 한 두 개 세 개 얘기하더라고요. 하나만 사줬죠. 하나 사는데도 힘들었어요. 뭐 마셔야지. 아, 아, 아. 뭐가 있으려나? 뭐 먹을까? 여긴 뭐가 주력 상품이지? 여긴 다 맛있는 데야. 아, 다 맛있어? 그러면 저는 녹차라떼. 녹차라떼. 녹차라떼 한번 도전해 보려고. 괜찮아, 이따가 네? 할게. 내 지갑 어디 갔지? 내 매니저. 아, 지갑 또 안 갖고 왔어. 아, 야,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. 아, 맨날 우리 아 지갑 어디 갔지? 와 진짜 이렇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맨날 그래 지갑이 없다 내가. 역시 배우들도 진짜 경제적인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힘든 법이지. 나는 쉬면 나 무직이잖아. 넌 지금 저작권료가 계속 들어오잖아. 지금 멜론의 100위권 안에 노래가 몇 개가 있어 지금. 아 나 나온 거 형 뮤직비디오 봤어요? 못 봤지. 보여줄게. 한 명실상부한 한 67위쯤에 네. 있겠다. 67위 그치? 아 형 왜? 67위쯤이 뭐야? 67위 무시하는 거야? 100위권 안에만 들어가도 지금. 아 아니 그게 아니라 67위라도 당연히 감지덕지죠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죠 지금. 알았어. 나 아예 처음 들려줄걸 형 이거? 아직 색 보정이 안 된 거고. 나 어떻게 다르냐 근데 진짜 그래. 착해 보이려고 눈에 힘 다 풀었어. 눈을 어떻게 떠도 다 무섭다는 거예요 그 촬영 스태프들이.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좀 귀여워지겠네. 눈에 힘 다 뺐어 진짜. 이렇게 눈에 실눈을 뜨고 했어. 잠도 멋있는 척 하면서 그러네. 주스 하나 고를 때도 약간. 아, 진짜 이런 옷은 너밖에 못 입는 것 같아. 달콤한 컨셉이야. 아, 이렇게 초크한 사람들 이렇게 좋지. 나 형이 약간 옥죄는 거 좋아하니까. 나 형이 약간 옥죄는 거 좋아하니까. 너 약간 묶는 거 좋아하잖아. 아니, 형은 약간 옥죄는 거 약간 좀. 너가 이거 묶어달라고 너가 좀 얘기했지, 따로. 아, 바로 관객 들어오네. 이 장면이 내가 아이디어 낸 장면이네. 아. 좋은데? 노래도 좋은데? 나는 솔직히 진짜 난 사랑이었다를 너무 좋아하니까. 아 진짜? 나는 나 너는 너 이것도 좋은 것 같아. 이건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. 원래 기존에 너가 하는 음악은 다 이렇게 좀 빵빵 뭔가 에너지가 충만하면 약간 이거는 well done 같아 약간. 비슷하진 않은데, 그러니까 터프쿠키랑은 좀 다른 느낌이잖아. 차분해서. 근데 유레카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. 유레카? 형한테 옛날에 들려줬잖아. 언제? 헬스장 가면 네 노래 진짜 많이 나와. 뭐가 제일 많이 나와? 아 그냥 아예 계속 나와. 아 진짜? 되게 기분 나빠 그래서. 원래 이렇게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힘이 빠져. 아 신나 진짜. 아 그리고 형 내가 지금 머리 있잖아요. 이거 할 건데 어때요? 멋있네. 네. 난 너 레게 머리 했을 때 제일 멋있는 거 같아. 난 이번에 머리를 한쪽 여기까지 길러볼까 해. 브릿지 넣게. 브릿지 넣고. 가지고. 강타 머리 알지? 아 녹차라 땐가요? 네. 아, 녹차라 때 처음 먹어. 나는 시키던 걸 시켰어.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. 여기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를 먹는다면 뻔한 패턴. 그래서 일본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? 맛있는 건데 이게 내 스타일 아니다.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맛있어요. 진짜 맛있는데? 응. 여기에서 녹차만 안 났으면 좋겠어. 술을 마셔야 되는데. 맥주. 나 어제 술 많이 마셨어. 누구랑? 아, 나 어제 드라마 회식이었죠. 술 한 먹은 지 진짜 오래됐겠다. 완전. 형이랑 우리 마신 게 마지막이잖아요. 한 두 달 됐죠. 안 마신 게. 형 그 회식 전에. 어. 그렇죠. 매우 분노한 분노한 게 마지막이지. 맞아. 여행 가고 싶어요 진짜. 원래 막 이것도 둘 다 일 없으면 그냥 여행 가면 되는. 난 진짜 가고 싶었지. 그러니까. 너가 아. 드라마 끝나고 무조건 갈 건데 너만 되면 같이 갈라 그랬지. 너가 바쁘니까. 그러니까 맞추기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. 작년에 둘 다 실업자일 때 그때 갔었어야 됐어. 강우랑 같이 난 갈 것 같아. 어디? 뭐야 그 서운한 말은 뭐야? 어디? 뭐야 그 서운한 말은 뭐야? 너 대기 시간에 뭐해? 음악 듣고 인스타 그리고 검색. 나 되게 찾아보는 거 되게 좋아. 아 너에 대해서? 어떤 거 나왔을 때 그 팬들의 반응이나 뭐 이런 거 거의 다 챙겨보는 편. 형은? 형 컴퓨터로 하는 게. 난 컴퓨터 안 하잖아. 오히려 컴퓨터 없잖아 집에. 아 그럼 형 저번에 야동 보내달라는 게 이걸로 보려고. 어 이걸로 불러. 아, 근데 네가 보여준 사이트가 폐쇄됐던데. 너는 거기서 막 글도 쓰고 이러잖아. 막 후기도 쓰고 별점 주고. 아, 형 근데 그 조보아 씨랑 같이 촬영하잖아. 응. 뭐 없냐고? 아. 공개 연애 중이셔. 아 그래요? 이렇게 실례들 아, 너 죽어 뭐가 주먹 쥐고 소림사에 나오시더라고. 주먹 져서 너는 이제 그냥 아픈 거야. 형도 빨리 좀 상대 여배우가 이렇게 좀 이렇게. 나는 그래서 배우가 진짜 조금 한편으로 부러운 게 나는 너가 더 부피야. 너 음악 방송하면 더 많잖아. 음악 방송을 안 하잖아 내가. 아 너 안 하지. 아, 진짜 거의 안 한 지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그 방송 활동을.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 되게 서로 눈치를, 그러니까 서로도 안 친해요. 심지어 철벽남이지, 철벽남. 한... 아, 알았어. 하지 마, 진짜 하지 마. 어? 형도 연애를 한 적이 있죠? 아, 있지 당연히. 보통 사람하고 절대 안 만나더라고요, 형. 내가? 거의 뭐... 거의 만난 사람 다 잘 됐잖아. 내가 만났던 사람 네, 잘 됐다. 다 잘 됐잖아 지금 거의 뭐 당대. 내가 안 됐잖아. 네? 내 기운이 다 뺏기나 봐. 아 근데 형, 근데 대중들은 미처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형 그런 작품을 통해서만 형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워낙 옛날에 많이 만났으니까 근데 형은 아직 그런 모습을 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. 형은. 그치 없지. 뭐 보여줄 게 뭐가 있어. 아 근데 여기에는 있거든. 아 근데 여기에는 있거든. 여기에는 우리가 음성 메모 녹음한 거부터 너는 있잖아. 이거 하나 있잖아. 이거 하나면 너는 진짜 내가 봤을 때 진짜 밤새도록 두드릴 게 많아. 진짜. 아니 진짜 딱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. 한 장. 저희 핸드폰에 얘랑 저랑 카카오톡 전쟁이 있어요. 저 옛날에 매직키드 마술자는 드라마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 막 해서 카카오톡 메모 사진을 해놔요. 그럼 저도 막 이상해. 제 배경화면은 이런 걸로 바꿔요. 계속 바꿔요. 이런 거. 이렇게 하다가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그러죠. 네.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은 방송이 나갈 수 있는데 내가 너를 공격하잖아. 너는 앞으로 방송을 못 하니까 내가 얘기를 못 하겠어. 방송 그만하고 싶어? 아니잖아. 열심히 해야지 우리. 열심히 살아야지. 연인이라는 직업을 갖기 전부터 알았어요. 제가 18살이고 태준이 형이 19살 때 엄청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. 제가 20살 때 초반에 그냥 계속 힘들었어요. 그때 이제 연락이 전혀 안 되다가 태준이 형이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내셔서 이제 그 힘든 시절에 연락을 주시더라고요. 지금 뭐 힘들 때도 있지만 나는 막 처음 너 봤을 때 그 뭐 에너지를 기억하고 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데 저는 뭔가 그 말 한마디에 되게 뭔가 많은 동기부여가 있고 그래서 용기를 얻었고 집에 가서 철권 한번 뜨자. 운전 풀어볼까? 그래. 와. 아. 오. 아 그 생차면 어떡해. 아. 뭐야 이게. 아 팔 아파. 안녕. 얘 이름이 뭐예요? 바람. 바람 피면 안 된다 바람아. 진짜 너무 재미없다 진짜 인간적으로. 동물들은 자기가 손이 안 닿는 곳을 만져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스스로 이렇게 못할 거 아니야. 자기가 못 만지는 거니까. 형은요? 형은. 나 허리 너무 아파. 좋아. 더 만져줘. 오, 진짜 너무 춥다. 너무 추워. 나 겉멋 들어서 그래. 형. 깔로우면 형이 더 죽였어 지금. 아 나 형이 하나도 안 추운데? 나는 고통을 못 느껴. 고통을 못 느껴. 뭐 먹을 거야? 여기 식빵. 뭐 먹을 거야? 식빵이 진짜 맛있는 식빵. 와. 크림 대박이야 크림. 와 진짜 맛있다. 맞다. 여기 다 맛집. 오. 야 웃어. 웃어. 웃으라고. 혼자 왔어? 안녕하세요.